칸트의 순수 이성비판보다도 논어에 관한 말하자면 해설서나 논문이 훨씬 많을 거예요. 칸트에 비하면 공자 훨씬 오래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자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불가능해요. 사실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저 학위 논문을 쓸 때 해결에 관한 논문을 쓴 때 선생님한테 뭐 해결 스튜디오엔 독일에서 나오는 연구 잡지가 있어요. 아, 선생님, 그것도 좀 다 읽어보고, 뭐, 국내외 논문들도 좀 읽어보고, 좀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읽고 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안 읽는 게 낫다는 거야. 남들이 다 얘기해버렸어, 자기가 할 얘기.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원전을 들여다보고, 생각나는 대로 써라. 우리가 공자의 일생이나, 논어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아. 남들이 다 얘기해놨어. 그러니까, 딱 읽으면서, 앞뒤 말을 이제 논리적인 정확성이 필요하죠. 그걸 맞추면서 자기가 쓴 거야. 그래서 지금 나한테 누가 공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 답 말이 왕.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새로운 해석이십니까? 아, 물론이지. 다국발을 막 이렇게 막 다국발이 이게 학문 용어로 만든 게 다 다국발이야. 지금 마늘 다짜에다 지구력 할 때 구자에다가 만드는 거야. 지구력 할 때 구자에다가 말이지. 그렇게 쓴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 만들어 막 앞뒤로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읽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막 두려워하면 안 돼요. 책을 읽을 때 이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책을 읽을 때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항상 그렇다고 해서 너무 독창적으로 읽다 보면은 또 개발 되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독창적으로 읽으면 안 되지만 지난 시간에 여기 복사한 거 나눠드렸죠? 네, 다 가지고 있죠? 그거 좀 펴보십시오. 우리가 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내가 많이 조사해보진 않았는데,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보니까, 공자 일생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잠깐. 이 연글처럼 하고 와버릴 거예요. 어제 갑자기 지극히 사담이지만 제가 장만옥에 관한 얘기는 사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좀. 아, 갑자기 어제 저녁에 좀 이렇게 제가 미디어 오늘에다가 오늘 아침에 항상 원고를 보내는데, 코알라와 인간이라는 글을 써서, 보낸 다음에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이번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잖아요. 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대통령이야 말아먹든 말든 애들만, 애들의 장래가 중요하잖아요. 애들만 잘 키우면 되지, 우리는. 근데 애들이 이제 광우병 걸린 쇠고기 먹게 될 판인데, 공정택 이런 놈들이 이제 교육감 되면은, 공정택 이런 애들 진짜 인간이 아니거든, 그런 것들은. 거의 로보캅이라고 할 수 있죠, 교육감이 아니라. 로보캅. 애 새끼야. 그래도 로보캅은 정의의 사도나 되지. 공정택은 이렇게, 악당 사도야, 악당의 사도. 거의, 루시퍼, 사탄, 파악한 것 같은 그런 놈이잖아요. 그렇게 애들 기계로 만들려는. 근데 인간은 정신적 존재잖아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신체가 특수화되지도 않았고, 네? 김태희 알아? 신체가 특수화되지도 않았잖아. 다리가 짧은 사람들 특히나 달리기도 못해. 신체가 특수화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도 잡식성이잖아요. 근데 모든 동물들은 신체가 특수화되어 있다고. 치타, 쇄골이 없어. 쇄골이 없으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악어는 쇄골이 있어요. 아세요? 파충류하고 악어하고 인간하고 이 신체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 포유류나 이런 포유류들은 쇄골이 없어지면서 달리기를 잘하게 됐어요. 이게 쇄골이 쇠퇴하면서 근육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네 달 지금 뭐 달리기 못해. 악어가 달리기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악어는 버티기만 이렇게 이러고 있죠. 악어처럼. 근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 대신에 신체를 특수화하는 대신에 내 용량을 키운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진화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신적 존재예요. 근데 정신도 특수화할 수가 있어요. 정신을 특수화하는 게 뭔지 알아? 특수부대. 정신을 특수화하잖아요. 오로지 한 가지 기능만 계속 한 가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거 이명박 같은 데서 삽질 정신으로 특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새로 들어가도 정신이 이미 공구리가 되어버리거든요. 콘크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정신을 유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이 환경에서 버텨내는 힘이에요. 한국에서 아무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교육감이나 이런 애들이 미친놈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악마에다가 루시퍼에다가 사탄, 데빌 뭐 이렇게 세 개 합하는 데다가 로봇캅 같은 놈이 딱 나타나 버리면 선생들이 죽는다고요. 교장, 교감도 어쩔 수가 없는 걸 위에서 조지면. 게다가 그 인간들이 거의 60, 70 다 됐기 때문에 대가리 거의 공굴이야.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이 이번에 이제 교육감이 되면 안 되고, 공정태기 같은 놈들이 좀 심각해. 사실 광우병은 소고기를 다 안 먹어버리면 돼. 사실 막 내수가 구멍 뚫린 놈이 다 있어도 들어와도 괜찮아. 안 먹으면 돼. 아주 심하게 말하면. 근데 교육은 지금 딱 잘못 이 턴을 닦아놓으면 10년 후에 딱 이상한 이게 변태 새끼들이 나타나고 일본에서 이번 동경 한가운데서 애들 죽이냐. 그게 일본 교육의 일본의 교육 책임자들이 다 저기 뭐야 할복해야 돼. 그 사건 나면 그거는 경찰 잘못이 아니에요. 경찰이 어떻게 막을 수 있어? 경찰은 소극적 권력이기 때문에 경찰은 현행범을 외에는 체포할 수가 없어요. 경찰은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시오라는 말 할 수가 없어. 뭔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횡단보도에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계속 다리를 넣었다 뺐다 하고 있으면 경찰이 와서 다리 넣었다 뺐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다리를 딱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그대서야 자리를 잡아가는 게 그 경찰력의 말하자면 특징이에요. 내가 넣었다 뺐다 하는데 경찰이 왜 그러세요? 다리 넣었다 뺐다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경찰한테 내 다리야 이 개새끼야. 이 짝새새끼야. 우리도 할 말 없어.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막혀서 동경 한가운데서 어떤 놈이 제가 지금 이렇게 끝나고 가다 말고 조지현 씨한테 조지현 씨 칼 하나 줘봐. 그래갖고 칼을 옆에 딱 이렇게 차고 둥가둥가둥가 하고 가면은 경찰이 여보세요. 일어나보세요. 이래서 칼이 뭐예요? 그럼 칼이 왜 여기 있지?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라. 내가 그거 갖고 누구를 뭐 이렇게 참자를 꺼내갖고 이렇게 줄넘기를 하고 있지 않는 한은 그 동경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 경찰이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 사람이 체포된 다음에 한 말 진술서를 갖다 가만히 읽으면 이건 교육의 잘못이죠. 애를 그렇게 만든 거라. 그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서울시내에서 양아치 새끼가 많네. 어쩌네 해도 서울시내에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가 없으면은 애들이 다 고만고만 해요. 학교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학교 안에서 이게 1등 꼴등이 있어도 학교 바깥에 나오면 다 그래. 근데 가령 우리 동네, 우리 이 서대문, 은평, 서대문역까지 구질구질한 동네에 자립형 사립고 2개 들어와봐. 교복에서 티가 확 나버리잖아. 나머지 애들은 다 침뱉고 다닌 거야, 이제. 그잖아요.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애들은, 아닌 학교의 전교 1등이 자립형 사립고의 꼴등보다 공부를 잘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해찬이가 교육부 장관 해갖고 그 사고 쳤잖아요. 그 사고 친 게 당장 나타납니까? 10년 후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걱정해가지고 코알라 인간 이런 그 글을 썼어요. 인간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특수화돼버리면 이제 외국에나 이 세계화된 시대에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코알라나 다름없어.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나무잎밖에 못 먹어요. 한국인은 시험만 잘 보지.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 하도 이제 어제 그 글을 쓰고 쓸쓸해가지고 마음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동사서도 보여요. 부분 시청 이제 군데군데 장만옥 나온 부분만. 그러니까 저는 동사서를 하도 많이 봤는데도 그 스토리가 뭔지 몰라. 하양연화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하양연화에 그 뭐지 양조이가 신문사에 근무했어요. 나 그걸 최근에 알았어요. 양조이가 신문사에 근무한다고. 어? 몰랐어요. 나 양조이가 그 직업이 뭔지를 몰랐어요. 양조이가 부인이 있었다는 것도 내가 잘 최근에 좀 알았어요. 근데 장만옥 나온 장면만 보니까 양조이를 거의 보지 않았어요. 아, 어제 근데 장만옥 나온 이 장면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그래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동사소독에 관한 영화평들을 이 시내 21만 온갖 필름 있잖아. 온갖 영화평들을 다 긁어다 봤는데 진짜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네 개를 딱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근데 나라면 그렇게 안 쓰겠어. 나는 장만옥 얘기에 대해서만 쓰겠어요. 그럼 얼마나 독특해. 가령 내가 본 화양연화 쓴다 그러면 대부분 그래. 뭐 대부분의 스토리가 영화평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장만옥 나 독특 이름 몰라. 근데 장만옥은 양조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양조이 얘기 한마디 없이 화양연화 얘기 쓸 수 있어. 딱 장면 DVD를 화양연화 영화평을 써라. 그럼 나는 그래. DVD를 가지신 분들은 장면식부터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딱 이렇게 시작했어요. 장만옥의 손가락 끝을 먼저 보십니다. 이렇게. 에이포 용지 한 매로 200장 구지 10매를 쓰는데 양조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사용되나 영화평을 쓸 수 있어. 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조이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럼 맨 마지막에 내가 쓸지. 소문에 듣자니 양조이가 신문사에 근무한다고 한다. 최근에 알았다. 뭐 이렇게 쓰면은 죽이는 거지. 양조이를 이렇게 개무시할 수가 있나. 양조이 팬들. 막 난리 날 거야. 여성 팬들이 많은데 양조이 팬들. 사이트 난리 나겠지 뭐. 야이 개새끼야. 나 양조이 팬이다. 나오겠지만. 그러나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는 난 또 끝까지 그 답글 다 하는 게 저는 양조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DVD에서 아예 삭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읽으란 말이에요. 텍스트를. 네? 물론 처음에 균형 잡혀 읽는 거죠. 근데 여러 번 읽으면 그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네? 텍스트라는 게 내가 그렇게 읽었다는데 어떡하겠다. 공자님이 나서서 공자 일생을 내가 정리하는데 공자님이 나와가지고 공자의 자손들이 나타나서 느닷없이 너 좀 네 함 죽어볼래 하고 올 것 같아요? 아, 저 중국어 모릅니다. 하고 버티란 말이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 이렇게 버티란 말이죠. 김태희 학생, 알겠어? 어? 고대 그리스 비극에 의해 천백이 선생이 쓰신 책을 다 읽어, 처음부터까지. 통독을 한 다음에 각각의 작품 하나를 잡아.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다 알고, 하나의 작품을 잡아. 잡아가지고 자기 눈으로만 읽는 거예요. 전체 고대 그리스 비극의 이해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그런 걸 지랄 발광이라고 그러는 건데, 다 읽은 다음에 이렇게 읽는 건 독창성인 거예요. 절대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를 객관식 시험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 자, 공자 일생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공자의 일생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아, 공자의 일생을 보면서 공자 사상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 왜 일생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왜 공자 일생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제가 첫 시간에, 이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철학 사상가든지 자신의 시대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시대를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자의 일생, 그럼 공자의 일생애가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자가 살아간 시대도 함께 묶여 나와 있잖아요. 그 시대와 공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 일생을 보면서 유념해야 될 점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자, 노나라 창평왕 추읍에서 태어나다. 육친 승량을 여의다. 어릴 때 제기를 갖고 놀기를 좋아하다. 제기를 갖고 놀기를 좋아하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사기, 세가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기를 갖고 놀기를 좋아하다. 제기차기 이거 아니야? 제기가 뭐예요? 제기가 뭐예요? 제사 지낼 때 쓰는. 말을 끝까지 맺어서 말을 해야 돼. 제사 지낼 때 그러면 안 돼? 네. 제사 지낼 때 뭐 바나나? 뭐 이러면 삶은 달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쓰는 그릇. 그러면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이라는 표현이. 얘기해봐. 병무씨 얘기해봐. 자신의 생각에. 제기밖에 갖고 놓을 게 없는. 아, 가정 형편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해줄 제기 장사인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의 그 학설을 따르는 우리는 무리를 갖다 유라고 그러죠. 유가 집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것은 지금 병무신 말대로 집에 가지고 놀게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밖에 없다라든가, 또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 아이 돌잔치 때 뭐 돈을 집느냐, 뭐 국수를 집느냐, 연필을 집느냐, 뭐 이런데 돈을 많이 벌게 할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지폐를, 각국의 지폐를 갖다 준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선택지가 오로지 돈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 거의 말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진화의 끝머리에 가 있는. 그죠? 말종이란 말이 그런 뜻이니까. 근데 여기서 공자를 비롯한 공자를 따르는 집단들이 우리는 유라고 부르는 건데, 유학 그럴 때 유라고 하는 집단인데, 이 유라고 하는 집단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제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거하고. 유라고 하는 집단은 제기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집단은 우선적으로 본래 유는 전통적으로 중국 사회에서 장례를 지르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의 지도사쯤 되겠죠. 장례를 지내면서 하늘에 비가 올 때 기우제를 담당하는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술사? 그런 기술자들은 아니고 그런 집단 있잖아요. 숭구리당당 집단. 술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술사라고 그러는데, 술사. 술을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술. 기술을 할 때, 기자는 뭘 만드는 장인 집단들을 갖다 기라고 말하고, 이게 사실은 요 기술이라고 우리가 묶어서 말하지만, 원래 한자는 일체 하나 가지고 말 가리킵니다. 두 글자로든 단어가 등장한 것은 진나라 때 이후 일이고, 그전에는 다 한 글자를 가지고 사태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기는 일테면 요게 기술자야, 오늘날로 말하면. 요게 유형의 뭐 그 책상 기술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 술 그러면 술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 술은 뭐냐면 무형의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 장례 말하자면 그 장례 지낼 때 순서를 해 갖고 이렇게 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관습적에 관련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이 유라는 집단을 원래 그거를 가리키는 사람인데, 장례를 지낼 때, 자,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식 씨, 다른 사람 중에 문상을 간 적이 있어요? 문상 가가지고 이렇게 딱 가면은 이렇게 상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몇 번 인사하고, 상주들 몇 번 인사해, 여기다가? 절을 할 때? 어? 두 번 하고, 요 사람들하고 한 번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씩만 해, 세배하는 것처럼. 돌아가신 양반한테 세배할 때처럼 이렇게 세뱃돈 주세요. 한 번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철없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옆에서 항상 나한테 전화를 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여기 몇 번 합니까? 두 번. 이렇게 세뱃돈 받고 싶으면 한 번. 그렇게. 그러니까 두 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형식과 예절을 갖추는 법이잖아요. 그죠? 두 번 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지만 여기 상주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딱 절하면서 상주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은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 뭐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요새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런 관습들에 대해서 일일이 일러주는 사람이었겠죠. 단순히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관습들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형식적인 예의 범절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요 유라고 하는 집단이 장례를 치르면서도 동시에 장례를 치르면서도 하나의 예의 범절을 가르쳐주고 예의 범절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하는 처세에 대한 처세의 조언자. 오늘날로 치면 이제 공병원쯤 되겠습니다. 네? 인생 컨설팅. 네? 뭐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쉽게 말하시면 쉽게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논어는 수준이 좀 높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마시멜로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니 이런 거하고 비슷한 책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혜의 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지혜의. 논어는 원래 지혜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라고 하는 집단이 장례와 제사의 전문가이면서 또는 처세의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이 먼저겠죠? 제사라든가 기우제라든가 이거 전문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형식적인 예의범절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세의 컨설턴트로 발전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학문 집단으로 시작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동아시아의 학문들이 아주 서구적인 근대 칸트 철학 것 같은 이런 그 아주 순수한 아카데미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게 일단 동아시아의 체계적인 학문들이 굉장히 드문 이유가 처음부터 순수하게 이론적인 관심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공자가 어려서부터 제기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다. 이 말은 실제로 병고시 말처럼 집안에 가지고 놀게 그것밖에 없었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그건 하나의 공자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속해 있는 집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전통적인 점에서 유 집단이다. 요 집단이. 그러니까 요 짓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였을 때 이제 유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가 집단이다. 유가. 그죠? 이 무리 있잖아요. 무리. 그죠? 유의 무리다. 그런 그 집단이 형성되는. 요것은 실질적으로 공자와 그 공자의 제자들을 그 대화를 묶어놓은 논어에도 이것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공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의미에서 학문적인 집단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지나서 처세의 지도, 처세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수준 있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자를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에서 시작해서 아주 순수한 학문적인 경지까지 이르러서 오늘날의 읽기에도 별 무리가 없는 지혜를 만들어낸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접근 가능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공자님께서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공자 선생님께서 길을 가다가 벼락을 뒤통수에 마셨다. 그때부터 느닷없이 멋진 얘기를 술술 하시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어? 꾸란은 안 그러죠. 우리가 그 안에 무함마드 있잖아요. 이슬람교. 갑자기 동굴에 딱 들어갔는데 어? 이봐 무함마드 무함마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삼국사기 읽으면 김유신 장군 동굴에 들어가서 돛 닦죠. 그게 없어. 공자님한테. 그게 바로 유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누가 가지고. 돛 닦는 경로가 없어. 부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돛 닦고 보리수 밑에서 이렇게 앙상하지는 이게 갈비뼈가 오지게 많아. 부처님 갈비뼈 굉장히 많아. 보면은 나는 못해. 나는 아무리 막 죽은 다음에도 수많은 사람이 나를 숭배한다 해도 나는 그렇게 굶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그러게 돼요. 막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좁고 앉아있어. 5분 이상 저분 지날 텐데 부처님 하여튼 도사님이야. 막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은 주무세요? 막 이렇게 안 주무셔. 막 이렇게. 여기 내가 동국대학교 다녔잖아요. 그 동국대학교 불당 있잖아요. 법당. 거기서 막 방송만 놓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아주 특수한 분들 같아요. 우리는 한 3분만 앉아있으면 다리 저려가지고 다리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나버리는데 못 앉아있지 그렇게 짧아가지고. 짧아.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도 닦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게 공자님의 특징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서양의 지난번까지 우리가 했던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하고 프로세스가 비슷해요. 그런데 현실적인 그 연결고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형상학적인 의미에서 이런 논의 있잖아요. 추상적 논의.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철학 같지 않은 거야. 서양 철학을 하는 사람 눈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처세의 지도자이면서 이제 여기서 더 발전해 처세의 지도자에서 발전해서 있다면 내 지혜의 스승으로 보편적 지혜의 스승들로 발전했겠죠. 그런데 논어에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술사의 장례와 또는 의식 제사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서 집행하는 이런 사람들 집단을 가리키기도 하고 처세 이런 집단을 가리키기도 하고 보편적 지혜의 스승이라고 하는 집단을 가리키기도 해요. 누가가.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모습이 논어에 다 나타나 있어요. 공자는 물론 요 부분을 배척을 하죠. 그래서 요런 사람들을 부르기를 소인배다 그럴 때 소인배와 같은 유가 집단이라고 소인유라고 부르고 그 보편적인 지혜의 스승을 가리킬 때는 분자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분자유라 그러고 요쪽 동네 옛날에 이제 그 조금 이 유가의 찌질하던 시절 유가의 찌질 시대를 보여주는 게 분자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 두 가지 모습이 논어에는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일종의 하나의 방파를 형성해 있고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논어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유념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 논어에 이런 흔적이 두 가지 다 나타나 있다는 걸 뭘 말하느냐. 그건 바로 유가라고 하는 집단의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순수하게 군자들의 얘기만 나와 있는 것보다는 서인류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이 사람이 좀 접근 가능해요. 아, 나 지금 인생 찌질하게 살고 있는데 논어를 읽으면서 논어의 그러니까 찌질한 육아하고 멋진 육아하고 요 두 분이 다 나와 있을 때 자기가 인생을 찌질하게 살고 있으면 그 소인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감동을 얻을 거라. 그죠? 그러면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멋진 얘기만 나와 있으면 너무 힘들어. 읽기가. 사실 신약 성서 이게 마가복음이나 이런 거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실천하기가 막 왼빵을 때리는 오른빵을 내라 막 이런 거 막 빵을 맞는 것 자체도 싫은데 또 내라고 막 그러고 막 착한 일을 하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막 왼손을 오른손 끊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 공자님 말씀. 물론 공자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은 다 어려운데 어쨌든 그 어릴 때 제 길을 갖고 놀기를 좋아하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자에 속한 기본적인 출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15세 때 배움의 뜻을 두다. 이제 무엇을 배워야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학교 가야지 상두에 학교 가자 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세상 물정을 좀 알고 살아야겠네 한 거죠. 세상 물정을 좀 알고 살아야겠네. 이제 맨날 제사상 놀이만 하다가 이거 안 배웠다 이 생각했겠죠. 세상 물정, 그 뒤에 나오는 이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겠다 하는 쪽으로 간 것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30세가 되었을 때 소공 20년에 15세에 배움을 뜻으로 공부의 시간 30세 자신을 딱 15년을 공부했단 말이죠. 이런 횟수를 잘 알아야 돼. 최소 15년. 아, 15년은 버텨줘야 되는구나. 예. 15년은 해줘야 돼요. 15살에 우리가 15살이면 중학교 몇 학년입니까? 중학교 1학년입니까? 2학년이요? 예.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애들이 되게, 여기, 중학교 2학년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 손 들어오세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야? 중학교 2학년쯤 생겼어. 중학교 2학년 가르쳐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가르쳐보면 계속?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뭐 했더라? 놀았다. 별로 보편적이지 못해.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애들 되게 좀 이렇게, 그게 이때는 사춘기가 시작되잖아요. 옛날에는 공자 때는 애들이 늦댔었으니까 요즘에 이제 봐주기 좋으니까 괜찮지만 대체로 세상 물정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데 15년 정도에 대해서 이제 세상살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움의 뜻을 두었다 그럴 때 우리가 플라톤의 이데아 그런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공자의 학의 뜻을 두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 학이라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학. 학. 공자에서 학. 그러면, 논어 첫머리도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않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학이 시습지, 불형 여로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학이 뭐겠어? 학. 학. 여기서 학이 무슨 뜻이겠어요? 학. 여기서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되니까 학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배울 학. 학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뭐예요? 국어, 수학, 이런 거? 공자님 시대에 그런 게 있었겠어요? 없었잖아. 근데 이게 학이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학이 뭐겠어요? 오늘 여기 헬스타일 바꾼 분 빨리 학. 헬스타일 바꾼 분들은 한번 꼭 이렇게 패널티 한번 묵어야 돼요. 학. 20대 때 학교요? 예. 공자가 유학이 창시했는데 그럼 지가 막 창시하면서 배우고 막 그러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노로 천문에 보면은 배우고 때로 익힌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배운다. 뭘 배워 가지고 뭘 익히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묶어서 학습이잖아요? 이 때라는 게 때때로 시간 나면, 아니면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그러면 이게 and, 배우고, 배웠다. 그죠? study, 또는 learn, 배웠다. and, sometimes가 아니에요, sometimes가 아니에요, 애들 이 시자를 갖다 때때로 그리고 sometimes 아니고 frequently 자주 이런 말이 이거를 갖다 sometimes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영업한 논어를 보면 참 이게 괜찮아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게 줄을 달아놓잖아요. 그럼 그게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게 달아놓은 주석이 있잖아요. 더 어려워. 제가 이 도급한 논어를 좀 보는데 이거 할 때 이게 뭔 말인가 독일 사람들 어떻게 옮겼나 독일어로 번역본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영어 번역본이나 논어 영어판이나 도급판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영어판을 한번 봐보죠. 끝날 때 구할 수 있어요. 아날렉틱스라 해갖고 여기 인터넷 아마존에 가면 팝니다. 근데 익힌다는 이게 익힌다는 게 실수받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미야자키 이치사나가 뭐라냐면 배운다는 것은 여기서는 예를 배운다는 의미다. 예의 범죄 예를 수학, 국어, 영어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 이런 게 아니라 예의를 배우는 거예요. 예를 공자가 그러니까 예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를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익힌다는 복습하다 의미인데 여기서는 오늘날 학교에서 하는 학예회처럼 모두 모여서 실습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자의 집은 학교였다. 공자의 집은 학교였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였어요? 아카데미 있잖아요. 공자 아카데미 기숙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공자는 유라는 집단이 어떤 집단? 유집단이 어떤 집단? 장래. 자, 모여라. 절해봐. 막 이런 게 있잖아. 절하는 법. 허리 더 굽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꺾어. 해가면서 배웠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배웠어. 그러면 애들끼리, 자, 그 다음 복습. 그러면 애들이 모여갖고, 자, 안회야, 이리 와. 니가 뭐 해봐라. 역할놀이, 이제. 자로야, 이리 와. 역할놀이 하는 거예요. 말하는 법도 배우는 거. 그게 이제 익힌다. 여기서 뭘 배우느냐? 학을 배운다. 그러니까, 공자가 배움의 뜻을 두었다. 이랬잖아요? 그럼, 아,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노나라, 춘추시대에는 전통적으로 주나라에서 확립되어 내려오던 예의범절과 그 예의범절의 기초를 둔 세상의 정치의 방법들이 다 무너진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경이나 서경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올바른 예의범절이 뭐고 그 예의범절의 기초를 둔 정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의범절이 인사하는 법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면 예를 배운다고 하는 거 예의범절을 예를 배운다고 하는 거 뭘 배우느냐 예를 배운다고 하는 거 이렇게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공자에게는 예전에부터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좋은 관습들 그리고 그 관습에 깃들어 있는 정신 세계 이것을 익힌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공자가 15년 동안 익힌 거예요. 공자가 그래서 30이 됐는데 30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30세 뭐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30세. 맨 앞에죠. 네? 30세 어떻게 했다고? 자신을 얻다. 자신을 얻다. 무슨 뜻이에요? 승인. 자신을 얻다. 뭔 말이요? 어? 가치관을 뚫어주세요. 이제 좀 알겠네. 이런 거지? 네. 네? 그래, 홈페이지 개설해가지고 이제, 다 모이세요. 공자 학교입니다. 제가 15년쯤 했거든요. 이제, 남을, 자신을 얻었다는 것은 그러니까는 30에 설 입자 쓰죠. 30에 입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신을 얻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세상에 두 가지 뜻을 자신을 얻었다는 건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을 얻었다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세상에 나아가서 한번 이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체크해볼 필요성을 느꼈다는 뜻도 돼요. 두 가지 중요한 계기입니다. 자신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노나라에 온 제나라 경공과 안영을 만났다. 자, 경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경공과 안영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공자가 쉽게 말해서 저 예수님도 성서를 읽으면 예수의 공생활이 30세부터 시작됐어요. 그걸 공생활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생활하기 전에 30이 되었으면 자신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자신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 내공을 쌓았다는 뜻도 되지만 세상과 만나기 시작했다 이런 뜻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공적인 생활에서 공생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공생활. 자신이 30세에 하고 있는 일을 평생 동안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아, 그럼 평생 놀아. 내가 살면 되잖아. 키 큰데 뭐. 키 큰 사람은 몸을 깎아서라도 먹어. 우리가 키가 짧은 사람들은 몸을 깎아서 살 수 있지만 키 큰 사람들, 키 커 뚱뚱한 사람들은 자기 몸을 깎아서 먹고 살 수 있어. 사실 이게 공생활을 시작한 거든요. 공생활을. 공자의 공생활이 언제까지 하냐? 30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322페이지 펴보세요. 322페이지면 70세가 됐는데 무엇을 하건 별로 애쓰지 않고 그 정도에 지나치는 여성 얘기다고 공자를 정치에 쓰지 않자 제자를 가르치고 문헌을 정리한 일에 전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세부터 70세까지 40년 동안을 징글징글한 거예요. 70세 정년 퇴직한 거예요. 40년 동안 공자의 공생활은 40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방금 70세 노나라에서 더 이상 정치에 쓰지 않자. 그러니까 공자의 공생활은 뭐예요? 한마디로 정치 생활이죠. 정치 컨설팅 생활을 40년. 그러니까 공자의 공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정치에 관한 생활이에요. 정치. 공자의 공생활은 정치다. 아, 그러면은 이 플라톤의 공생활은 뭡니까? 정치잖아요, 플라톤도. 시라쿠 사이에 뭐 이렇게 하루 갔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에이 아카데미나 세워갖고 애들하고 놀고 먹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대학생 쓰고 그죠? 플라톤도 말 똑같은 이 프로그램을 아니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요. 과정을 공자하고 이 플라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플라톤 얘기할 때 플라톤처럼 궁조로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공자도 그런 혼란한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자가 30세에 경건과 안영을 만나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면 정치가죠. 그죠? 정치가를 만나요. 경공 정치가잖아요. 안영 다 정치가잖아요. 그래서 경공이 물었어요. 진나라의 목공이 패자가 된, 그러니까 목공이 이제 대빵이 된 원인을 물어 공자가 이에 답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면 이 춘추시대에 대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물었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팔뚝심을 기르세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정치 컨설팅에 출발된 거죠. 이게 그죠? 공자의 본생활은 정치에 대한 조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공자는 요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 공부를 배움의 뜻을 두어서 15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 15년 동안 공자는 무슨 공부를 했냐? 정치 공부를 한 거예요. 정치. 정치학과. 정치학과 학부. 석사 박사를 받고 아 정치학 박사 공자입니다. 네? 아 공자 아니라 공부입니다. 정치학 박사 공부입니다. 공부부매? 뭐 이렇게. 정치학 박사 공부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이제 제 나라 경공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빵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 해줬겠죠. 근데 그 얘기가 뭐냐? 예예 바탕을 둔 정치를 하라 이렇게 했죠. 그죠? 여기 학위 시습지에서 학이 뭐냐면 예를 익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정치 컨설턴트들은 다 병사를 뭐 군대의 칼날을 예리하게 가십시오라든가 뭐 제도를 이렇게 완비하십시오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겠는데 공자는 분명히 예의 바탕을 둔 정치 얘기를 했을 거라. 대체로 딱 이게 규모가 잡히죠. 이 사람이 말하자면 학문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갈지 느낌이 오죠. 이런 게 중요해요. 이게 이 일생을 읽으면서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36세에 탁 내려오니까 제 나라 경공이 또 와가지고 정치를 묻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 나라 경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거예요. 정치를 물었어요. 공자에게 물은 게 정치예요. 제 나라 경공이 어진 게 뭐 인이 뭡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자로 머릿속에 인부터 떠올리거든요.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순서는 틀렸어요. 공자는 공자가 처음으로 남들에게 질문을 맡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아니, 선생님이 이니 뭡니까? 극기 복내야? 뭐 이렇게 말한 건 70대 이후에. 공자가 제일 처음 받은 질문이 뭐냐? 백방이 되는 법.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 법. 이 질문을 공자를 받았기 때문에 공자는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꽂혀있던 사람이라는 거라. 이게 공자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해. 제나라, 여기서 제나라 경공이 정치를 묻다 했는데 제나라 경공이 정치의 본질을 물었다. 선생께서 대답하셨다. 신하는 군주를 군주로 섬기고 군주는 신하를 신하로 대우하고 자식은 어버이로 섬기고 어버이는 자식을 자식으로 돌보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공자가 내놓는 세상에 대해서 내놓는 한마디 천문이에요. 예수님이 저기 세상에 나와서 공생활 시작해서 면치를 한 일이 뭐예요? 아무리 나이롱 환자래, 나이롱 신자, 환자랜다, 신자래지만, 그런 걸 알고 있겠지. 응? 이 사람. 뭐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공생활 시작해가지고. 오뎅 2,057 일단 사 잡수셨지? 배고프니까. 떡볶이 너무 매워갖고 못 잡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아는 사람. 한 일 뭐예요? 어? 뭐라고? 기억이 안 나? 빨리 성당 회개해, 회개해. 천국이 멀지 않았어. 어디 씨 뭐예요? 맨 처음 한 일이. 공생활을 시작해, 그것은. 빨리 말해. 아, 미치겠네. 뭐야? 물고기를 갖다가 배를 떠가지고 애들한테. 응? 아니, 많이 묵자. 뭐 이렇게 먹었어. 물고기에다 애들아 해. 야, 와사비! 막 이렇게? 그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응? 아닌 것 같은데. 유대교의 회당으로 가는 길에, 그지 않았어? 유대교 회당 잔치가 있는데, 이 유대교 회당 가장자리 이렇게 양을 팔고 이런 사람들, 막 이게 장사꾼들을 갖다 싹 성전에서 깽판 친 일이 맨 처음 한 일 아니야? 나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훨씬 나중에. 예?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몇 년이나 사셨다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입성이 공생활 아니야? 그 이전에? 요한한테? 아. 내가 말하는 공생활은 그게 아니야. 요한한테 세례받은 것보다 예루살렘 입성. 내가 잘못 고쳐. 예루살렘 입성에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유대교 회당에서 장사하는 애들을 다 걷어낸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자에게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정치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가 인부터 공자의 사상을 탐색할 때는 인부터 탐색을 하면 안 되고 이 군군신신 부부자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야, 도대체 왜 임금은 임금 받고 신하는 신하 받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의에 따르는 거거든 그것이. 이렇게 말하고 예의에 따르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어질거든 하고 뒤로 좀 더 맨 표면에 나온 얘기를 점점 예, 인, 예, 그 다음에 의, 인 이렇게 뒤로 갈수록 더 범위가 넓은 형상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는 되겠다. 인, 의, 예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정치 사상을 먼저 딱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공자가 먼저 부딪혔던 부분들. 그래야 우리가 같은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넘겨보면은 그런데 318페이지에 보면 이 무렵 소나라의 음악을 듣고 소악이죠. 소나라의 음악을 듣고 소악을 듣고 침식을 잊을 정도로 음악이 심취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규소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식을 잃을 정도 음악이 숙차다 이게. 배우기는 석 달. 뭐, 난 음악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랬는데, 뭐, 이 음악, 뭐예요? 이 양반 뭐 한 거예요? 노래방 다닌 거예요? 우주의 위치에 늦었다고 들켜있네요.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해줬구나. 아이들,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준 것도 모르고. 노래방 다닌 게 아닙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말하는 음악 있잖아요. 하모니. 하모니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자의 첫 번째 출발점은 정치적인 것, 정치죠. 정치는 뭐냐면 실천적인 것. 그렇죠? 그럼 공자가 정치를 할 때 제가 언제 말했지만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 예의에, 예의를 똑바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치하고 예하고는 굉장히 깊이 이 예하고 정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공자의 경우에는 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예. 군군, 임금은 임금 닦고, 그 말은 임금은 임금 닦고, 그 말은 임금은 임금의 싸가지가 있어야 하고, 그 말이고, 임금은 임금이 하는 행실을 해야 하고, 그 말이죠. 그 행실이라는 게 예야, 예예요. 예라는 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정치와 예는 동전이야. 요것을 우리는 공자의 철학에 있어서 실천적 취지라고 할 수 있어요. 공자는 실천적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여기 보면 소학을 듣고 침식을 잃을 정도로 음악이 심취하다. 그러면 이건 지금 제가 이제 금방은 우주의 이치를 뭐라고? 눈 떴다. 그럼 우주의 이치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악입니다. 악. 악인데, 악은 제가 지금 이게 하모니라고 했어요. 악은 하모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주의 이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모니 질서죠, 그죠? 질서에다. 그래서 이거는 질서, 우주의 이치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공자가 이 예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실천적인 어떤 취지라면 이런 질서들에 대한 이론적인 취지 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기에 지금 36세 요 무렵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자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거론되는 것들을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겠죠. 공자에게 있어서 출발점은 뭐예요? 실천적인 취지에서. 올바른 정치. 똑바로 돌아가는 정치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똑바로 돌아가는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예의 바탕을 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결국 하나의 조화로운 우주적 질서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데까지 이론적으로까지 이르렀다. 그럼 이게 지금 36세 공자 일생에서 36세까지 얘기 있잖아요. 요 얘기가 우리가 공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아 공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아 일단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유호에 관련된 집단에서 태어났어. 그죠? 그 집단에서 태어났고 15살부터 30살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실천적 취지라면 이제 36세쯤에 되었을 때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꿰뚫고 있는 질서를 정리하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이론적 실천적 취지가 기본적인 틀로 딱 잡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일생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공자는 어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변적으로 공자의 사상을 논의할 때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이렇게 지성사적인 또는 사상사적인 발전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이 철학자에 대해서 사상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생애의 스토리, 즉 그 사람의 바이오그래피 생애에 따라서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렇죠. 그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38세 그럼 현자를 등용하여 정치하는 것을 평가하기를 도에 맞다고 칭찬하였다. 그런데 그 현자를 등용하여 정치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군자죠. 군자. 아까 군자 개념이죠. 군자. 군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뭐 열받지 아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거지. 군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정치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 공자가 보기에 구체적으로 정치를 잘하는 자를 군자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정치 사상의 서브 디렉터로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40세. 마흔이 되니 혹하지 아니하다. 이게 40에 불혹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공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도대체 유혹을 뭐 옆집 아줌마가 뭐 이게 공자님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자꾸 노래방에 가도 막 옆 테이블 아가씨들하고 막 직접 되지 않게 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48세 그 밑에 봐보세요. 개손실 가신 양과 정권을 잡자 공자는 벼슬하지 않고 물러나 시서 예약을 가르치니 제자가 멀리서도 모여들다 했는데 시서 예약을 가르친다 그 말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시서 예약 시 서 예 악을 가르친다. 날마다 백일장을 열고 백일장 대회를 열고 그게 아니라 지금 공자가 40세가 되었는데 48세 시서 예약을 가르치니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그 얘기가 나와있어요. 시라는 거 시경에서 나온 것처럼 이거는 단순한 이게 포엣이 아니에요. 포에트리 아니에요. 포임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운문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거는 레터리 수사학을 가르친다는 뜻도 되지만 시경에 나와있는 그 시경에 나와있는 지금 우주의 어떤 일이치들에 대해서 이야기 생각하고 세상살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시서라는 게 이거는 공식 관직문서죠. 그렇죠? 예 저기 나온 예 박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건 오늘날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로 치면 인문학이 인문학 인문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서 예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30세에는 자신감을 얻었는데 40세가 되니까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정치에 대해서 토론도 해보고 막 했잖아요. 또 소학을 듣고 뭐 이렇게 침식을 이룰 정도로 기뻐하고 했잖아요. 딱 40세도록 10년 동안 실습을 해보고 나니까 이제 딱 가다가 확 잡힌 거라 이제 아 이거구나 커리큘럼이 나온 거야 이제 40이 됐을 때 40의 부록이다 이게 그런 뜻인가? 우리는 40살에 뭐 했나? 아유. 아, 40살에 뭐 했구나. 40살에 나는 반팔 입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날씨가 굉장히,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내가 크리스마스를 보냈죠. 회사일로 중앙아메리카에 가가지고, 40살.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라고 할까요? 진짜 좀 이상해요. 반팔 입고.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징글벨 징글벨 그래서 반팔 입고 땀나 죽었는데 막 찬물로 막 샤워하면서 카리브해 있잖아 카리브해에서 수영 막 하면서 징글벨 징글벨 막 이러면서 너무 징그러워 막 그래 막 이렇게 일부러 막 이렇게 회사가 뭐 닥터강 해피 크리스마스 이러면 날 더웠다 이놈들아 해가지고 적응이 안 돼 지들은 막 그리고 거기는 원래 영국 식민지였던 데라 해피라고 안 하고 하피 크리스마스로 하피 그래서 해피라고 그러 하피 그러지 하피 그러지 하피 크리스마스 그래서 나 처음에 하피 크리스마스 그래서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 반팔 입고 크리스마스 샌다고 생각해봐 좀 이상하다니까 근데 하여튼 난 40살에 그랬어요. 하, 부러운커녕 사방에 유혹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근데 공자님은 10년 동안 이제 15년 동안 공부하고 10년 동안 실제로 해보고 하, 25년이나 딱 지나고 나니까 공자님 같은 놈이랬는데 분도 25년 걸렸는데 우리는 2.5년하고 잘난 척하죠. 2.5년하고 딱 하고 나서 아 이거네 이거네 하고 막 이제 이게 이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막 이게 겉 연어처럼 말이지 그냥 이게 거꾸로 거슬러 연어처럼 딱딱딱딱 이게 물결에도 이게 흔들림이 없는 그런 딱 학문의 체계가 서고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 되니까 그 전에는 누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줬는데 시서 예약을 가르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각이 쓴 거라. 가르치하겠네 애기들 가르치던. 자 여러분 모이세요 모이세요. 해갖고 가르치게 되었다 이거죠. 이건 뭐냐면 자기 학문을 가르친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 철학사 패세요. 이게 아니야. 저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공자님이 40에 가르친 거하고 제가 지금 가르친 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교재가 있잖아요. 근데 제 학문은 자신이 교재니까. 내 인생이 교재다, 이놈아. 근데 그러고 이제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열 권도 더 쓴다 하는 분처럼 내가 교재야. 그러면서 가르치. 나는 교재가 없으면 못 가르치잖아. 차이점 이런 거지. 고작 내 교재를 봐요. 뭐 40살에 뭐 수영하면서 이렇게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크리스마스 보낸 얘기 이런 게 내 교재인데 이게 누가 듣기나 하겠어요? 닥치도 않지. 럼 좀 마시고. 최가지고. 그러니까 40이 되었을 때 시서 예약을 가르치기 시작하니 제자가 모였다는 게 바로 부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취지와 이론적 취지가 확고하게 결합되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남에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50이 되니까 1000명을 알았다 딱 그랬어요. 지금 지천명이라고 그래서 50에 이 1000명을 알았다는 게 이제 드디어 나도 왕이 될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나도 왕이 돼. 이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학문을 세워서 가르치고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이제 하나의 엄청난 자기 확신에 들어간 거죠. 천명이라는 게. 하느님이 갑자기 공자야, 공자야, 너는 이걸 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에 들어섰고, 그런데 딱 그렇게 되니까 55세, 오른쪽 편을 319페이지 보세요. 55세, 54세, 이때부터 14년간의 기나긴 유랑 생활이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세요. 54세, 괄호 안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공자의 천하 주유. 천하를 두루두루 돌아다녔다고 하는 공자의 천하 주유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너 나라를 떠나셨다. 그러든지,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 보면은 뭐, 위나라에 도착하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니까, 위나라를 떠나 노나라로 돌아오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노나라를 떠나 위나라에 오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떠나, 채나라를 떠나 섬나라에 이르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를 떠나셨다, 뭐, 초나라에 가는 도중, 이런, 어디를 떠나셨다, 또, 이렇게 계속 떠나고 가고. 이 공자가 이제 말을 좀 시키면서 집적대고 다닌 거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노숙자다, 이렇게. 홈리스. 홈리스, 홈리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식객이다, 이렇게 이제. 좋게 말하면 쉽게, 나쁘게 말하면 빈대라고 말하죠. 빈대라고 말하죠. 예. 네. 빈대. 저 고등학교 동창 중에 빈대라는 건데, 별명이 빈대가 있었는데, 화성에 가서도 빈대를 깔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빈대성을 가지고, 화성빈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저는, 나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 테이, 고등학교 다닐 때. 몰라. 저기도 관심 나갈 텐데. 빨간 벽돌. 그렇지, 빨간 벽돌! 내 고등학교 때 별명이 빨간 벽돌이야. 헬스함을 하러 갔는데 어떤 놈이 빨간 벽돌로 머리를 때렸는데 머리가 깨지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빨간 벽돌이 된 거야. 레드 블릭이라고나 RB라고들 했지. 머리가 굉장히 단단해요 제가. 깨지질 않습니다. 소주병도 동시에 막 병에 물든 것도 동시에 잘못해다가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여섯 바늘을 깨맸지. 근데 그때는 또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저 진짜 결사반대 의료보험. 그리고 무슨 막 머리 깨진데 이런데 막 깨매기 힘들어. 식객이라고 그러죠, 이게 객, 그죠? 객이 붙은 사람을 우리가 몇 명 있어요? 객이 붙은 직업이 몇, 객은 뭐 얻어먹는 놈이거든? 객이 붙은 직업이 뭐 있어요? 네? 자객. 식객들이 이제 밥값이 없을 때 자객을 하지.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가령 K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밥을 얻어먹어 빈대를 까고서 식객이야. 김태희 식객. 근데 밥값이 이제 내 안 내도 좋은데 이제 괜히 지가 미안하니까 선생님 혹시 저 평생 그 꽃게 보는 놈 없어요? 제가 가서 이제 칼을 담그고 오죠. 이래갖고 식객이 밥을 얻어먹다가 미안하면 자객으로 이제. 식객에서 약간 그죠. 양심 있는 애들이 자객이 되죠. 자객. 식객. 그 다음에 식객이 일단 출발점이 아니? 식객에서 이제 자객이 되죠. 자객이 되기도 하고, 식객이 출발점이다. 근데, 정객. 그죠? 나이든 정객, 정치가를 정객이라고 해주네. 자, 또. 논객. 협자, 무협지한테 협자는 어떻게 쓰더라? 협자 잡는 협객. 다 얻어먹는 인간들이라, 손님들이니까. 정치가, 오늘날로 치면 정치가, 농객은 문필가, 협객은 깡패, 다 얻어먹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객이 붙은 직업을, 직업이 아니지, 객이 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절제를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예, 빵해를 갑니다. 빵해를. 그러니까 그 큰 집에 가죠. 큰 집에 빅스쿨에 빨간 벽돌 집에 가죠. 그러니까 이 제가 저는 이제 말하자면 제가 요새 이제 이른바 농객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농객인데 이 사람들은 이 직업 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저기 형편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얻어먹으니까. 잘 해야 되는 게 자기 윤리를 잘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각 공자가 천하주의하는 이 장면들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 쉽게 말해서 공자는 집단을 끌고 다니잖아. 자기 제자 집단을. 그러니까는 쉽게 기본적으로 쉽게 기면서 왕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정치를 가르치는 정객이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펴는 농객이었단 말이죠. 또 이제 여럿이 이렇게 그 당시에 춘추시대니까 여럿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자들 중에는 그래도 길 가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쌍결곤이라도 돌리는 예? 이연걸급 되는 애들이 한두 놈 있었을 거라 분명히 협객도 끼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 마술 승부리당당하는 놈도 좀 있었을 거고 관절 꺾기는 기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놈 있었을 거라 분명히 있었거든. 이게 자로 같은 애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자의 이 자객까지는 없지. 공자는 자객. 공자의 집단이 지금 식객부터 정객, 농객, 협객인데 이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내. 공자의 논어에는 이것이 두드러져 나타나지 않는데 맹자로 보면 이게 확 드러나거든요. 얻어먹으면서 큰 소리 치는 게 있어요. 네? 맹자가. 그래서 예로부터 선생과 거지는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지. 얻어먹으면서 큰 소리 치고 항상 뭘 가방을 들고 다니고 특히나 이제 대학 선생들의 출퇴근 일정 시간 일정치 않고 가방을 왼손에 들느냐 오른손에 들느냐 이런 거 갖고 멋을 내려고 그러죠. 거지도 깡통을 이 소리 들어야 되느냐 이 소리 들어야 되느냐. 얻어먹으면서 큰 소리 친다. 그냥 정년이 없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요 집단 유랑하는 정치가 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지식사회학적인 지식인 집단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논어에 나타나는 또는 맹자에 나타나는 유랑하는 정치 농객 집단 있잖아. 요 집단의 성격에 대해서 연구해 볼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요새 그런데 사실 관심이 좀 있어요. 공자가 뭐라고 했는지는 별로 안 궁금하고 요 집단이 어떻게 벌어먹고 살았나. 그러니까 아주 맹자 같은 경우 품이 있게 얻어먹거든요. 딱 하면 톡 왕한테 양의왕 너 똑바로 해야 되면 이렇게 딱 이게 뭘 내놓으면 맛있는 거죠. 어찌 군자에게 이따위로 대접하나 막 이러면서 더 많이 차려오고 막 강요하고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얻어먹는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공자나 맹자를 읽어볼 필요가 아니 논어나 맹자를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70세 오니까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넘어와서 322페이지 70세 때 오니까 무슨 짓을 하게 돼요? 정치 예, 물러나 제자를 가르치고 문헌을 정리하는 일에 전념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70세에 드디어 은퇴. 그런데 323페이지 이쪽으로 오늘 71세에 역사 기록을 정리하여 춘추를 짓다. 이렇게 말하는데 후세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춘추로서 할 것이며 나를 비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또한 춘추로서 하리라 이랬어요. 그런데 춘추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역사문헌입니다. 역사문헌을 정리해서 공자가 자기는 춘추로서 평가받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주 엄정하게 역사를 서술했기 때문에 공자의 춘추 그걸 따서 가령 잡지 이름도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문해춘추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게 춘추를 딴 거예요. 공자가 지었다고 하는. 연세대학교 신문, 대학신문 중에 연세춘추잖아요. 이 춘추가 저도 처음에 몰랐지. 이 자식들 연세대학교는 말이야. 응? 학교 신문을 봄, 가을? 차라리 응? 스프링, 폴 이렇게 SF 뭐 이렇게 하든지 말이야. 좀 더 멋있게. 그럼 조련 말까 알고니까 이거였어? 근데 이게 춘추라는 게 하도 이 공자가 엄정하게 역사 평가를 내릴 때에서 그 아주 엄정한 역사적 평가를 가리킬 때 춘추 필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춘추 필법. 그거는 글씨 쓰는 법이 아니라 역사를 평가하는 아주 엄격한 그 역사 철학적, 역사적, 역사관, 역사 철학적 가치관을 가리킬 때 춘추필법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걸 공자가 자기는 춘추로서 평가받고 싶단 말이었어요. 그럼 뭐냐면, 오늘날을 용어로 말하면 역사 철학자로서 평가받고 싶다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거 공자를 이해할 때 이걸 많이 놓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제가 역사 철학 전공이라서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어쩔 수 있겠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왜냐하면 공자는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날로 영어로 치면 자기가 역사 철학자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는데, 사람이 자기가 평가받고 싶어 한 게 이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묘비명에나 이렇게 써달라고 말한 게 사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밝혀 보이는 거니까. 그죠? 묘비명 써놨어? 죽은 다음에 묘비명에다 뭘 쓸 거야? 어? 아직 안 써놨어? 빨리 써. 20살이 너무 다 유언을 쓰지 말고 묘비명을 쓰라고. 1년에 하나씩 당장 죽을지도 모르니까. 어? 나는 써놨어요. 착하게 살자. 저 여기도 몸에 나 죽기 전에 난 무슨 새끼야. 착하게 살자 딱 쓰고 묘비명도 아 있어. 난 따로 있어. 그러니까 공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것에 과거의 미래에 대해서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교훈을 얻자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죠. 나쁘게 말하면 복고주의자죠. 그렇죠? 역사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두 번째로는 공자의 학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역사적인 거다 이 말이죠.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배우자. 이렇게 간다는 거고.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화 이런 거하고는 아주 다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문학적인 거죠. 철저하게 신비적인 것, 신화적인 것을 배척하고 인간이 이루어놓은 자취로부터 뭔가 교훈을 얻어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아주 인문학적, 인문주의적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한 사람인 거죠. 플라톤의 대화편들 읽어보면 끝머리 가면 신화 얘기도 막 나오거든요. 공자는 그게 없는 거라. 마지막에 자기가 그때까지 역사를 정리했다는 건 뭐냐면 인문주의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인간의 자각적 의식과 그 자각적 의식의 바탕을 둔 행위, 이것을 예와 의의 바탕을 두고 평가하겠다는 아주 인문주의적인 가치관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보이는 거죠. 아주 멋진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니까. 그죠?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